디아캐스트 MC 엔조입니다. 오늘도 김예술 씨와 운호인 씨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김예술 씨? 없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김예술 씨가 요즘 좀 기분이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이제 네. 좀 기분 좋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인자 드디어 집에 나갑니다. 보석에 처박혀갖고 있다가. 네. 뭐, 은호인 씨도 뭐 별일 없으셨고요? 아, 저는 별일 있다가 없다가 그냥 뭐. 눈밑 색깔이 매우 진해지셨습니다. 아, 뭐, 원래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목소리 너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난 BGM이니까 괜찮아. 그 여기 독일에서 공부하려고 오는 분들 중에 뭐 저희가 뭐 여태까지 뭐 순수 예술 쪽 분들 몇 분 모셨었고 지난번에는 인문학 하는 분 한 번 모셨고 그 다음에는 음악 하는 분 한 번 모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술에 있어서 뭐 순수 미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했지만 디자인 쪽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 김예수 씨나 저나 디자인 쪽에 더 관심이 사실 많고. 아, 그래요? 지금 하는 분야도 사실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예수 씨도 그래요? 아,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냥 관심이 있는 뭐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디자인이랑 디자인이 아닌 미술이랑 뭐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일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대상이나 어떤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네. 이게 이제 어떤 대상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해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작업이 디자인 분야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고 그쪽에서 지금 그 분야에서 독일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을 모셨어요. 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 마음이 맞는 친구랑 이제 여기서 그 에이전시를 이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삼입니다. 근데 네? 괜찮아? 네, 맞아요. 아. 예. 네. 왜요? 저희 왜요? 다 합의했습니다. 아, 오케이. 예,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들 가끔은 이제 가명을 쓰기도 하고 본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회의 때 참가를 안 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지 옆에 그냥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게스트 김영삼 씨 모시고 이제 디자인 뭐 공부하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독일에서 지내는 게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독일에 오신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저는 이제 횟수로 7년 되었습니다. 아, 7년 차시구나. 오래되신 7년이면 2009년에 최고령자. 저희가 모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독일에서 2009년. 지금 네. 2009년에 뭐 하셨어요? 2009년에요? 네. 지금이랑 똑같이 놀고 먹고 있었죠. 아, 그, 네. 그 오셔서 그러면 어학을 하시고 뭐 그런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셨나요? 그렇죠. 네. 와서 어학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이는 못하고 이제 학원은 3개월 정도 다니고 네. 이제 탄덴 파트너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독일어 배우고 그리고 네. 이제 그 1년 있다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오시자마자 1년 정도 예. 네, 3개월 학원 다니시고 나머지 탄덴 파트너로 어학하시면서 학교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 되셨네요. 예, 아니 한번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독일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한국에서요? 아니면 아, 네, 독일에서 어느 학교에 아, 이제 다니게 되셨는지. 저는 한국에서 여기 그 우데카라고 이제 네. 베를린 예술대학 네. 예, 네. 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네. 제일 유명한 학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베를린, 네. 네, 베를린에 있어서. 네. 베를린에 있으니까 그 베를린에 우데카 말고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또 있나요? 그렇죠. 몇 군데 더 있죠. 그러니까 그 우데카도 있고 네. 또 바이센제도 있고 네. 그리고 포츠담에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하테베라고 또 베를린에 있는 학교가 있죠. 파호크슐레죠 거기는. 그렇죠. 네. 파호크슐레가 뭔데요? 그 한국어로 바로 직역하면 2년 전문 대학교인데.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죠. 거기 그래도 전문 과정이고 한국이랑 네. 여기서는 이제 전문대라고 해서 한국 그런 게 아니라 진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가 네.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전문 학교이다 진짜 학교, 의미에 기술을 가르쳐주고 네. 네. 네, 좀 더 실용적으로 근데 그 학교도 그러면은 그 학비 지원이 되는 학교인가요? 네 거의 슈타트 아. 그렇죠 이 네 군데는 다 이제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죠 네. 근데 사립도 있긴 있죠 베를린 사립은 그렇죠. 더 많죠 아 더 많아요 사립은 검색하면 쫙 뜨고 아. 학비도 많고요 일반 그냥 보는 같은 그냥 하우스인데도 학교인 경우도 많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출신 학교인 우데카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입학을 하면 어떤 식으로 뭐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커리큘럼 같은 네.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일단 입학을 하면은 1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 수업을 받아요. 공통으로. 예.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우데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 아니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네. 미디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1년을 같이 배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1년 베이직을 같이 공부해요. 네네네. 1년 동안 같이. 그리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같이 네. 패션이랑 프로덕트랑 같이 있고 네. 또 건축이랑 순수 미술 같은 경우는 또 같은 건물을 쓰고 네. 이제 그 시각 디자인이랑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미디어랑. 그래서 네. 같이 건물을 쓰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베이직을 같이 공부하죠. 좀 이렇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시각 디자인과 미디어 디자인? 그러니까 미디어 디자인이라기보다 미디어 아트. 아, 미디어를 아트. 예, 속하죠. 근데 그 시각 디자인을 해도 이제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과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랑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3년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학교는 그럼 그것과는 다른 과정으로 공부를 하나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도 이제 바이센제에서 이제 시각 디자인 하다가 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아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시각 디자인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그 학생 인원이 작아요, 더. 그래서 15명에서 20명으로 알고 있어요. 매해 시작되는. 네. 그리고 그 우데카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40명?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교수진도 더 많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같은 이런 그 학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구분이 없고, 너는 이제 어떤 특정적인 분야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포츠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학점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제 신청해서 이제 듣고 그 학교를 다닌 동안 그 학점을 다 이수하면 이제 졸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한국에도 학점 꼭 들어야 되는 그럼 독일은 그게 있고, 없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오. 예술 쪽에서는 그 포레중이라고 대단히 그, 강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거를 우데카는 10점 4년 안에 10점을 완수해야지 졸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김예술 씨 뭐 예? 아니요 뭐 근데 이제 뭐 학교를 뭐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실 때 그래도 뭐 우데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마페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한번 아까 떨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예.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마페에 대한 준비 과정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뭐 시행착오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 일단 그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을 네. 하자면은, 약간 우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 안에서 그 비주얼 시각 디자인과 안에서 또 클래스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클래스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교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비주얼 시스템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수 이름은 다비드 스코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주얼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냥 스코펙 클래스에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데카를 선택하게 된 게 컸죠. 네. 디자인 학과도 담당 교수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직을 끝내고 나서도 이제 이 학생이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안 한다면 다음 학기 때는 이제 너는 우리 클래스에서 더 못 들어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다른 클래스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매 학기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럼 마페 준비는 어떻게? 그러니까 마페 준비는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여러 학교 이런. 그리고 왜냐면 이제 매년 교수들도 교수진도 틀리고 그거를 이제 마페를 채점하는 교수나 아니면은 또 매년 뭐 그 시즌마다 이런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채점하는 그런 기준도 다를 테니까. 네. 그 보통 혹시라도 이 팟캐스트가 저희 팟캐스트 중에 처음 듣는 회의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페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포트폴리오죠. 네, 한국에서 네,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입시 지원. 네, 네, 입시 지원할 때 자기의 어떤 뭐 세계관, 예술관, 작업을 자기 작업을 네, 네, 보여주는. 네. 근데 그 순수 미술 하는 사람들과 마페를 만드는 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봤을 때 자기만의 세계라기보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막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은데 그게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발전되었고 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도 보여지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더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설득력도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이 과 안에 일러스트도 있고 네. 또 이런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또 광고도 있고 왜? 그리고 네, 그 광고 쪽에서 그쪽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전시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중에 미디어 쪽으로 미디어 아트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런 아트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도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원래부터 뭐 시각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실 때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셨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디자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막상 그 베이직 수업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요. 네. 이제 뭐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되고 또 타이포그래피도 배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일러스트도 해 봐야 되고 뭐 아니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하고 이게 한데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그 커리큘럼을 하면서 이제 그 인쇄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네. 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니, 오늘 김유수 씨가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프로젝트들이 뭐 친구들이나 지인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교수가 뭐 주도해서 하는 뭐 학교랑 별개로 작업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뭐 다른 학과끼리 연결돼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 다니시면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좀 재미있었다거나 좀 좋은 영향을 줬던 뭐 작업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맛잔이라고 이 베를린 이런 동쪽에 가면은 한국처럼 이제 아파트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주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 이제 도시 계획을 했던 건데, 거기에 지금은 이런 베트남 갱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약간 유령 도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이제 어떤 이런 시각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어떻게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밖에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왜냐면은 그거를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시 공간 그 아파트 촌 안에서, 그리고 또 그걸 또 외부로 갖고 와서 또 밖에서도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보통 제가 뭐 디자인 이쪽에서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거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마케팅?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라기보단 정말로 뭔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나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우데카 말고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시각 디자인을 하는 학교 중에 그 오펜바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안 마인 거기에서 가까운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워크숍을 했던 경험인데, 거기서 워크숍을 하면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되게 많이 와요.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데카에 있는 우데카에서도 이제 학생이 한 7명 정도가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그 뭐야 합 프로젝트라고 네. 해서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파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막 이것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이건 어떤지 또 토론을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긴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이런 스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 내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우데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되게 것 심층적으로 막 깊게 좀 파들어가는 것을 네. 많이 거의 처음 아이디어부터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실현한 그 전체 과정인데 그게 짧으면 진짜 3개월,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단점이 많이 있다고도 봐줘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막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갈 것인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경험해보고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감을 익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구장창 계속 아 과연 이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늘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장단점이 이제 각각 있네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뭐 여기 자꾸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패널을 쳐다볼 수도 있는 네. 거지. 오늘따라 아주 의기소침하네. 나도 낯설어요. 왜 그러십니까? 네. 그 학교 다니시면서 아 여기 학교 너무 재밌다, 여기 정말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였어요? 아 막 신난다 이랬던 것보다는 약간 그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교수 이름이 이제 걸려 있는 클래스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교수가 이제 내가 언제 일하고 뭐 이런 걸 알아요. 시간표를 대략. 아. 그래서 왜 일찍 집에 가냐. 그래서 이제 남아서 이제 계속 하고 가야 되는 학교에서. 그리고 디자인 작업이라는 게 뭐 개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룹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회사에 가서도 혼자 다 해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룹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딱 나 끝났어 내 거 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는데 막 어떤 부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언어적인 것도 네.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 그 정서를 이해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남아서 같이 사람들이랑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야 되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니까 그건 한국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룹 그쵸. 항상 누군가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안 하거나 좀 덜 하거나 좀 막 그런 전문용어로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죠. 무임승차 하는 애들도 있고 겪어보신 많이 겪어보신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일을 살짝 가셨어요. 네. 지금 오노이 씨가 하자고 같이 하면은 꼭 바쁘다고 그 집안 일이 뭐 이래 많은지 그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배웠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매번 이제 학기마다 이제 파트너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랑 이제 일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대부분 에너지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안 됐어요. 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써요. 거의 만드는 결과물을 뭔가 만들고 작업을 하는 시간보다는 그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수업의 전부잖아요. 토론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과정이 수업인데 거의 만약에 뭔가를 컴퓨터 앞에서 한 시간 앉아있는데 작업물을 30분 하면 프레젠테이션도 그것보다 더 이상 준비를 해서 수업에 참가를 해야지 그나마 좀 쫓아가더라고요. 굉장하네요. 그게 뭐 사람이랑 계속 뭔가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고 가진 생각을 나누는 게 재미있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학기 때 이럴 때는 뭘 딱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앉아있다 왔는데도 집에 오면 낮잠을 잤어야 됐던 것 같아요. 녹초가 되고 네. 피곤하고 계속 아까 긴장 상태. 뭐 외부에서 외부랑 같이 일?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파트너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뭐 일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마다 틀리긴 한데 이제 교수가 재량껏 이제 외부에 있는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스티튜션이랑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 우리 과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너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면은 뭐 어떤 그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지원받기도 아. 하고 아니면 좀 더 프레젠테이션이 크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수업 자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첫 1학년 때부터 그 이력서라고 하나요? 개인 이력서를 위한 뭔가 준비를 좀 철저하게 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참가한 프로젝트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했을 때 그 학교 수업이면서도 내 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는 이제 독일에서 프락티쿰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인턴? 인턴십? 그거랑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턴십도 하고 또 그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함께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데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인턴십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센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데카에서도 이런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티쿰 이 인턴십 하는 6개월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또 과마다 이제 다른 거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해야 돼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만약에 독일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싶다면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실무 경험이 뒤따라줘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영삼 씨도 하신 거죠? 인턴십? 그렇죠. 저도 이제 그 3학년 때 인턴십을 했죠. 어떤 뭐 회사? 예, 저도 이제 여기 있는 작은 그래픽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저도 일을 했죠. 그럼 학교에 그 신청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개인적인 거 알아서 그거는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제 뭐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무급인가요? 무급은 아니고 기본급은 주는데 무급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베를린 같은 경우 더 그건 회사 재량인 거죠? 그렇죠. 그건 개인 재량이죠. 개인 재량. 아, 개인 재량? 가서 얘기를 잘 하든가 아니면은 왜냐면은 일을 생각보다 잘하면 회사에서도 아마 돈을 좀 더 주지 않을까요? 근데 더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침이 있겠죠, 회사마다. 그게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나요? 저도 들었는데요. 네, 프락티콤이 이제 프락티콤 해도 무조건 기본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작년에 법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아마 그게 쉽게 이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 제가 그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갤러리에서는 제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있는 뭐, 뭐 사회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걸 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만큼 일하면 거기서 이거를 반반을 나눠야 된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인턴십이니까 얼마 안 주는데, 여기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 미니잡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그 작은 아르바이트로 하고 그리고 시간은 원래는 거기서 엄청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막상 너가 일하는 거는 서류상으로 막 한 400유로 이하 그 이하 뭐 일주일에 하루만 일한다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당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우리나라도 고용에 대한 그 뭐 노동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좀 이슈잖아요. 아유 그래도 한국이랑 뭐 비할 때겠습니까? 아 근데 그냥 어떤 그냥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아요? 독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물론 숙련이 안 돼서 뭐 수습 기간이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밥값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학생들이 뭐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걸 좀 더 보장을 해줘야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네요. 그래서 좀 네. 여기 업체 분들도 아시죠?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프락티콤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이 되는 걸 아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예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중요하죠. 당연히 네. 중요한데 중요하죠. 뭐 그게 뭐 근데 뭐 보통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불만을 갖거나 그러진 않죠. 여기 분위기가 아니죠. 당연히 불만을 갖죠. 많이 가져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일단 베를린이 유독 그게 심해요. 일단 왜냐면 워낙 문화 영역에 약간 포화도 돼 있고 네. 왜냐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이벤트 같은 게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도 무척 많고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렇죠. 그렇지. 약간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적게 준 대신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고 일을 많이 하더라도 이런 자기 포트폴리오에 정말 이제 좋은 이런 이력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내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좋은 경험이 되거나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말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오히려 잘 따져보는 게 어떠셨어요? 그 프락티콤 할 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되게 적게 받고 했는데 풀타임으로 했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막상 지금 실무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그때 배운 거를 대부분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일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전화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을 때는 거기니까 이제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쪽 그 시스템을 봐도 이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아 회사 자체에서? 예, 인턴십을 쓰지 않고서는 약간은 쉽지 않은 이런 정도여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또 가는 거. 아까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하는 데였는데 네. 주로 이런 클래식한 레이어 이런 책 아니면은 뭐 주로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거진 아니면 이런 아티스트들 이런 뭐 브로셔. 브로셔 도로. 도로. 도로. 뭐 이런 거를. 도로. 그럼 그곳에서 뭐 표지부터 뭐 안에 뭐 그 어떤 책장 면의 구성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좋았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저도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은 같이 이제 브리핑을 듣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자 하고 이제 같이 그걸로 회의를 하고 이제 제가 했던 디자인도 어떤 부분을 이제 쓰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만족감을 얻는 게 뭐 돈을 많이 받으면 물론 좋지만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 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인턴으로 들어왔지만 아무튼간에 이렇게 의견을 수용을 많이 해주고 이름도 올려주고 뭐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도 뿌듯함 같은 걸 당시에 막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스튜디오고 또 거기에서 작업하던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제가 그냥 시중에서 보던 이런 아티스트들의 책을 만들고 저도 그런 거에 참여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제 인턴십을 하면서 쉽지 않았던 거는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워낙 제가 좋아했던 이런 디자이너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나이도 있고 또 저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학생이고 이러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예스 예스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기대했던 건 이제 다 독일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왔고 이제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걸 기대했던 거예요. 색다른 아이디어. 네, 뭐 아니면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던가. 근데 이제 막상 일을 하니까 뭐 똑같은 시각에다가 또 오히려 막 따라하고 싶어하고 해서 오히려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굳이 이제 그 예스 예스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실전이랑 또 다른 거니까. 또 외국인 입장에서 또 프락티콤 그 인턴 입장에서 막 내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꺼내기가 좀 환경적으로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았. 오히려 가니까 조금 더 자극을. 예. 근데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통은 뭐 인턴이 들어왔다 아니면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네네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나한테 의견 물어봐도 그냥 예의상 물어봐 주는 거겠거니 하고 네네네 하는 뭐 그런 회사도 있을 테고 김원하 씨께서 일했던 곳처럼 진짜로. 자기와는 다른 의견이지만 다 뭐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회사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락티컴 하셨던 그 계기가 돼서 뭔가 지금 이제 2부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관련된 일을 이제 본업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경험.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부 때 뭐 제가 지금 또 아니에요. 얘기 듣나요? 아, 2부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2부 때는 이제 이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뭐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고, 뭐 동료도 듣기에는 이제 외국분, 외국 친구랑 학교 다닐 때 동료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런 거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독일에서 네. 지금 일을 이제 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네. 잠깐 쉬고 와서 2부를 네.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시다. 아유. 아유. 아유. 네, 좀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도 덥고. 네. 네, 저희가 여기 뭐 이렇게 시원한 걸 틀어놓으면 여기 잡음이 많이 들려서 좀 더운데 그렇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왔어요. 네, 지금 막 음주 방송하고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더워서. 네,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그 아까 이제 뭐 프락티쿰 인턴십 하셨던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김영삼 씨를 모신 이유가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시기도 했지만 현재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오신 거거든요. 직장인이죠. 네.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회사 이름이 뭘까요? 회사 이름은 융페이트라고 하는데, 네. 약간 제 이름 김영삼에서, 네. 그래서 영이랑, 그리고 네. 그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는 이제 MA 조머페이트라고 해서, 네. 그 처음에는 많이 해봤어요. 영 조머페이트. 조합을. 네, 아니면은 뭐, 김 조머페이트, 아니면은 뭐, 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장 저희가 찾은 괜찮은 조합은 이제 영 존머페이트였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영을 독일식 발음으로 이제 J를 써서 이제 융 그리고 이제 페이트를 해서 융페이트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마 뭐 김예술 씨가 이거 업로드 할 때 같이 그 홈페이지를 예. 함께 올려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나중에 네. 팟캐스트 올라갈 때 네. 이제 간략한 소개랑 이제 회사 사이트랑 네. 뭐 이런 거 같이 참고해서 네. 올려드리면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예. 네, 그 회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회사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 그래픽 디자인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넓은데 이런 시각적인 분야 이제 다 속해 있으니까.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으로 일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 파트너 에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를 이제 전공을 했어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주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이런 내용에 관련된 걸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네, 보여주고 카테고리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보 디자인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둘이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인쇄물 만약에 전시가 있다고 하면은 전시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시각적인 인쇄물 아니면 웹사이트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융펠트 그 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양이가 네, 잠시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고양이님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삼 씨 김영삼 씨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좋다고 생각 다가 그래서 작게 좀 소음이 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융펠트 홈페이지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까 민헨에 있는 미술관이었나요? 뮤지엄? 예, 그 국립 박물관. 네. 예. 거기에 뭐 홈페이지 작업이랑 그러니까 아니었나? 거기에 거기에서 있었던 그 이제 엠체베베라고 해서 네. 이제 뮌헨에서 이런 그 디자인 관련 이런 박람회가 있어요. 이제 매년 2월에서 3월에.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이런 공예에 관련된 거를 이제 뮌헨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 거기에 관련된 이런 포스터 그리고 초대장 그리고 이제 전시 디자인을 저희가 했죠. 네.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정표에서부터 이제 전시 공간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전시 소개 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작품이 있으면 거기 있는 이런 캡션. 예, 캡션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하는 거를. 네, 캡션이라 하면 그 작품의 제목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예, 작가 네. 뭐 작가 소개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뭐 거기 이렇게 입구에 보통 있는 그 플로어 플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도면? 그러니까 그쵸. 그 공간의 어떤 예. 지도? 예. 네, 그거부터 뭐 네, 약도. 네. 저희가 참 이게 어휘가 이렇네요. 뭐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 명 합치니까 나오네. 좀 그나마 낫네요. 뭐 그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모든 뭐 종이로 인쇄된 것들부터 그냥 모든 시각적인 것들을 다 맡아서 하신 거네요.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그 회사를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되게 어려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이제 1년이 아직 채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설립하시고 나서 뭐 바로 일을 받아서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도 이제 하기 전부터 개인 이런 그 고객이 있었고 아.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그 친구도 그 아, 친구만의 클라이언트가 네네. 있었고 저희가 이제 합치면서 그걸 이제 둘이 합친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제 눈이 두 개인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네 개인 게 더 나니까. 그러면은 그 어쨌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같이 이제 합쳐서 작업을 하면 물론 시너지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런 조율하는 부분에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딱 일을 받고 둘이 같이 작업을 딱 시작했을 때 좀 충돌이나 뭐 이렇게 조율해서 좀 오히려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물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우리가 둘이 같이 하는 게 했는데 결과물이 되게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만족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네. 또 하게 된 거고. 근데 또 막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또 이런 의견 충돌도 있고 또 그랬다가도 다시 또 잘해보자 하고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쪽 그 지금 하시는 거를 뭐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약간 스튜디오라기보다 사실은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스튜디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한 아텔리에라고 예. 왜냐면 이게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네. 거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앞으로의 이런 희망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에이전시에 더 가까워요. 아, 그랬을 때 이제 그쪽 관련된 업계가 쪽 독일 혹은 뭐 베를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흐름이 어떤지 시장 구조라던가 뭐 경 그런 시장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수요가 뭐 수요? 많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보통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베를린에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새로운 이벤트도 행사들이 많고 많죠. 행사도 많고 그래서 네.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이런 일도 많아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이제 독일과 한국 또 한국과 노르웨이 왜냐면 저랑 같이 일한 친구 노르웨이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또 그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베를린에서 공부를 한 거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만의 이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걸 살려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한 게 아, 그게 그럼 좀 다른 데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한국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네. 네. 왜냐면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쪽으로 뭐 아까 작업하신 걸 보니까 뭐 금 아트 프로젝트. 네, 금 아트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순을 발 가고 계시는 거죠? 한국과의 어떤 그렇죠.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이제 독일에 소개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분명히 한국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글을 다룬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용이하죠. 다른 독일 디자이너들 여기 와 계신 지가 오래 되셨을 테니까 사실 한국이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는 뭐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에서 공부를 네. 하고 또 여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일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늠이 되는데 어떤 네.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대략 감이 온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잘 모르죠 제가. 한국 같은 경우 고객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시장 조사나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쨌든 독일 시장 가격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한국 정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의견 충돌도 있을 것 같고 수요는 좀 어떠세요? 좀 아직 얼마 안 근데 한국이랑 디렉트하게 했던 것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국 공예진흥원이랑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번 한 거를 주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졸업을 하시고 사실 다른 뭐 회사나 그룹에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소규모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나요? 아, 제가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감이 없습니다. 약간, 네, 그렇게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좀 스스로 그렇게 작은 일을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아무튼 스스로 시작을 하려고 결심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있었죠. 왜냐면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물론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갤러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시스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걸 이제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그런 데를 이제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의문을 갖게 되고 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자 해서 그런 걸 결정을 하게 됐죠. 디자인이 일을 의뢰하는 사람의 요구에도 맞추어야 하지만 분명히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뭔가 그런 쪽에 있어서 이게 더 내가 원하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방식의 작업을 한 디자이너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취향이 물론 없진 않겠죠. 네.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고 싶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 취향에 맞게 그거를 해석해서 만든다기보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이제 올바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가 가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객 클라이언트랑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너가 그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한테 취향을 맞춰도 결과물은 사실은 좀 동떨어진 거고 또 그 클라이언트의 취향만 맞춰도 이 제품과는 또 거리가 먼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이제 그냥 그 제품이 어떤 거냐 아니면 이 전시나 어떠한 뭐 그 프로젝트 그렇죠 이 프로젝트에 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저 그거에 사실은 그 포커스를 맞추죠. 그 이제 졸업 여기서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회사 말고 이제 그런 스스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일을 정말 하고 싶다 독일에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꼭 이것은 갖춰야 된다 혹은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타겟 그룹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게 굉장히 많이 요구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일을 단순히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과 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도 많이 요구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뭐 그 한국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 일이나 뭐 하고 싶은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예.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뭐 예. 그 정도로 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이런 게 네. 김현수 씨 질문하시죠? 예. 아니 뭐 여쭤보고 싶은 걸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김현수 씨가 이제 질문 생각하실 동안 네. 아 아까 무슨 강아지 산책 데리고 나가신다고 쉬는 시간에 좀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 말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런 그렇죠. 부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애교가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대화가 너무 빡빡했어요. 아, 네. 네. 아, 그 친구지. 그 걔는 제 걔는 아니고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의 걔인데 네. 이제 이름이 호큰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데이비드 호큰이를 무척 좋아해서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 이제 그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는 많이 걷죠. 호크니를 데리고 그렇죠. 호크니도 이제 발음을 써야 되니까 계속 네. 예. 집에만 있으면 이제 호크니 발음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운동이 필요하니까 네. 호크니가요 아니면 김영남 씨가요? 둘 다. 네. 역시 뭐 더불어 살아가네.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여기 이제 우노인 씨도 고양이 마이를 데리고 있지만 독일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죠? 아마 네 많이 네.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뭐 산책도 뭐 많이 안 시키면 뭐 네.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개를 집에 혼자 놔두고 네. 밖에 나가 외출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보건 가입도 해야 되고 시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네. 절차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걔를 진짜 네. 가족처럼. 네. 그래서 보면 항상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개들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호크니는 견종이 뭔가요? 견종은 라바두들이라고. 라바두들? 그러니까 라바도르랑 아~ 이제 푸들이랑 같은. 아,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네. 곱슬거리는 그. 털에 귀엽겠네요. 예, 커요. 23kg 이런 거니까 꽤 크죠. 좀 대형 견종은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또 학교도 보내야 맞아요. 학교 다녀야 돼요. 예,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인도 같이 가서 이제 배우고 이제. 근데 대신에 또 작은 개는 학교는 안 다녀도 되는 것도 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데리고 가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길거리 나가면 거의 개가 짖는 소리를 잘 그쵸 네. 웬만해서는 뭐 웬만해서는. 보기 어렵죠 그 호크니는 그럼 하루에 몇 번 산책을 하나요 주로? 기본적으로 세 번은 하죠 그쵸 와. 보통 세 번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좀 길게 그럼 좀 뛰고 놀 수 산책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하루에 세 번 이상 네 세 번 잠깐 나갔다 와도 산책인 거죠? 근데 보통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의 한 시간을 시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네. 거는 한 번 시켜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친구가 강아지 산책 데리고 나간다고. 근데 그 집도 견종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크기가 이제 큰 그 뭐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누가 있지? 골든 리트리버. 네, 진돗개보다 약간 큰 그 견종인데. 그 착하게 생기네. 네, 착하게 생기네. 근데 이제 산책한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저는 뭐 한 10분, 20분 돌아다니겠지 그랬는데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래서 애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네.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던 분들은 이제 직장 때문에 장시간 동안 산책을 못 가니까 밤에 그쵸, 맞아요. 돌아다니시더라고. 여기 베를린도 저기 티어가르텐 쪽 같은데 밤에 지나가면 이렇게 목걸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빛나는 목걸이. 이거 직장 갈 때 같이 출근하지 않아요? 아, 출근해요. 출근하거나 네. 그 뭐야 그 애견 봐주는 그 형제님들 그 도거커. 네. 베이비 시스터. 베이비 시터. 시터. 베이비 시스터는 뭐죠? 그 애견 시터. 맞아. 우노이님이 어휘에 많이 약하셔서 얼마 전에 저도 자를 데리고 저 마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몇 번 나가봤는데 얘는 산책 좋아해요.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갈 때는 잘 가는데 올 때는 자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공원에. 근데 고양이는 그냥 집에서 그냥 조신이 잘 키우면 되고. 일단 그 넘어갑시다. 그 얘기 다 했고. 질문. 네. 질문 생각나셨어요? 아, 뭐, 아, 꼭 이렇게 막 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아니 뭐 질문 또 생각하지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네. 그러면 또 평소에 뭐 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취미 제가 듣기로 요리를 아주 좋아하죠. 아. 예, 왜냐면은 이제 일하는 거 말고는 뭐 이제 운동 아니면 밥 먹는 게 그나마 그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좀 건강해야 되고 맛있게 먹고 건강 건강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기 은근히 요리에 자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은근히 출연을 계속하고 특히나 계세요. 남자분들이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뭐, 뭔가요? 저 아까 방금 김치 먹고 왔잖아요. 아, 네, 김치가. 맞아요. 오늘 그 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저희 그 마늘이랑 생강 향이 아,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김치 워크숍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이제 원래는 이런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김치 워크숍이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듣고 싶으면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는 시기였어요. 좋아하나요 외국인들도? 그렇죠,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제일 잘하는 요리를 물어보셨는데, 네. 나는 김치 돌다, 맛있었다. 돌다, 돌다. 아. 네. 어, 다시 그럼 제일 잘하시는 요리. 아 저는 그냥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지금 같이 오신 분이 같이 오신 분이 엄지손가락을 엄지승천을 네. 자신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네.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먹을 날이 오겠죠? 그 뭐 운동도 좀 하신다고 아까 운동은 스트레칭을 네. 많이 하죠. 그렇죠, 스트레칭. 네, 계속 앉아서 하면 허리 그렇죠. 뭐 중요하고 저희들 저희 김예술 씨 예전에 같이 저 같은 집 쉐어하던 분도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맨날 목 아프다고 아, 네 조 국장님 네 국장님 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 등이나 목 뭐 척추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 고개가 계속 빠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하죠. 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예. 또 이렇게 하시고 자세가 바르신 편이에요. 저는 되게 굽어있거든요, 항상. 네. 예. 김예술 씨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거북목도 아니고 이거는 그 마치 쿵푸 팬더에 나오는 예. 그 우구웨이 사부님을 아, 보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 사진 보면 놀라요. 마스터 우구웨이. 약간 돌진 돼 있죠. 예. 준비가 돼 있는. 예. 어디까지 하나 이 얘기가 여기까지. 네 운동이 중요하죠 네. 현대인들에게. 건강하게 삽시다. 뭐 네, 그 정도는 맛있는 거 먹고, 네.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그게 뭐 되게 식상한 질문이지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회사를 어떻게 이제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아까는 에이전시 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조금 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 명을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막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좀 더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좀 더 이렇게 잘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취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상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희 취향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슬슬슬 가게 되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우리 선에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영업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의사소통, 연결 뭐 그리고 좀 더 이런 마케팅 쪽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네, 근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수입이 분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전혀 아무 그 지식이 없어서 근데 뭐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제 일을 맡게 되는 뭐 의뢰로, 의뢰에서부터 그 작업까지의 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내가 막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해서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왔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작업을 어디 통해서 봤다던가 했던 사람이 기억을 했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아 우리는 프로젝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의 서비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견적서가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작업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작업 의뢰를 받고 그게 프로젝트가 완수되기 전까지 기간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에 이런 착수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놓고서 서로 이런 에너지 소모나 이런 게 없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되게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간 길어질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 쪽에서 그냥 끌면 그만 아닌가요? 네, 뭐 아, 그렇긴 한데 너무 일차원적인 네, 생각이네요. 중요한 건 근데 일단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일을 맡은 입장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 한 달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다 될 무렵에 뭔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게 필요해서 뭐 한 뭐 몇 주가 더 걸리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그럴 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제가 작업한 사람 입장이라면은 뭐 돈이랑 그런 거 여부 없이 내가 일단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욕심이 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팀 작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끌어지면 다음 뭐 프로젝트를 따오는데도 약간 지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시작부터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작업을 의뢰를 받았는데 우리가 디자인 해주는 거는 하나다 아니면 혹은 두 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한 걸 제시를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반론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희 작업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작업을 마무리해서 줬을 때 교정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이다. 그럼 그것만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요구하는 게 생기면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처음에 계약서를 적을 때부터 그렇게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이제 뭐 아까 뭐 수정 기회가 뭐 두 번이다 이랬는데 그 의뢰한 쪽에서 계속 마음에 안 들다 안 들다 안 된다라고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미 이제 계약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더는 못 드린다 아니면 더 하고 싶다면은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온 거죠. 저희도 처음엔 그걸 몰라서 그냥 마냥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근데? 있죠, 있었어요. 아,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는 다 계약서도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썼죠. 웹사이트 하나.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디자인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들은 이런 거 이런 걸로 제한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견적서에서 그 웹사이트 같은 거 해주면 나중에 AS 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아. 계약서에서 얼마 기간은 네. AS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걸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계약서에 없었던 거면 이제 추가 비용이 들죠. 왜 김현주 씨 뭐 하나 좀 이렇게 시작하시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전 이런 그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네 저도 정말 이렇게 들어보는 네. 건 정말 처음이네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이건 삶의 지혜니까 언젠가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저도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대만 많고 그리고 또 막상 기대했던 거에 약간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그 잘 오해가 생기니까 아, 이 사람 작업은 뭐 별론 것 같아요. 막 마무리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 계제가 다른 것들인데. 말씀하셨지만 진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가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가 모호한 건지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웹사이트라고 해서 맞고 뭐 근데 이제 진짜 자기가 직접 해봐야 그거를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서야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일도 맡고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거의 지금 이제 시각 디자인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이제 계약서나 이미 그냥 뭔가 이미 다 형식화된 룰 같은 기본적으로 한 프로젝트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뭐라고 하나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AS가 한 번 더 추가다 아니면 다섯 번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자기에 맞게 이렇게 그렇죠. 거기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회사와 차별을 둘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죠. 네. 네. 뭐 더 하시려고. 네. 아니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막상 디자인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에도 많은 시간을 이제 소모하고 이제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딱 정확하게 됐으면은 이제 원하는 것만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뭘 디자인을 해도 이 결과물은 네. 이제 애매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원하던 거였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나 시간도 많이 뺏기는 거. 디자인은 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비슷하겠네요. 어떤 매체의 디자인이어도 그 이제 의뢰한거나 이제 목표에 따라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냐 안 하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과물의 뭐 만족도나 뭐 완성도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이런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거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결과 뭐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뭐 제품은 우리한테 서비스나 이런 건 어떤 거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너네가 만든 걸 로고랑 뭐 웹사이트 이미지 그건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너네는 나는 그냥 싼 데서 하겠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한번 제안을 냈는데 다른 데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하나도 못 받아요? 아니면 뭐 의뢰비?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스타트업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매번 하죠. 이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정도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나중에 이 회사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이제 예전에 김영삼 씨께서 프락티쿰을 갔던 회사처럼 이렇게 인턴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려면 정말 그 좋은 프로젝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단순 작업만 하는 이런 인턴이 와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도 정말 와서 자기만의 뭔가를 좀 찾는다던가 좀 그렇게 되면 정말 프락티쿰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프락티쿰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저희도 사실은 받을 수 그리고 한 번은 친구를 통해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인턴십이 필요하냐. 그래서 뭐 와서 뭐 할 것도 없다. 와서 해봤자 이제 굉장히 단순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이디어를 요구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만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예, 좀 더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네. 것들이 여유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더 잡혀야 되죠, 우리 안에서. 왜냐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엇을 그 친구가 할 수 있을지 같이 찾아봐야 되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인턴십을 했을 때 배웠던 것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도 그런 것도 사실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턴십을 받게 되면 그냥 걔도 같이 헤매자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겠는데 너도 같이 한번 이러면서 배워볼래는 사실은 서로에게 그 친구로서는 뭐 이제 얻는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고 프로젝트가 들어왔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지 그런 시스템을 그렇죠. 프락티컴 온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관련 그 과에서 학교 졸업한 또 이제 동료들은 이제 비슷한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는 동료들도 많이 있나요? 이 필드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다시 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것도 경험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몇 명 정말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도 열정적으로 막 뭐 하지 않았던 이상 이제 바로 일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냥 다른 이제 그 세컨 잡을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네요. 예. 좀 뭐 되게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전망 중요한 질문이 먹고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네 할만해요 근데 일단은 더 설명이 그... 필요 없는 대답이네요 선생님한테 내가 할만한가?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한 적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랑 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스튜디오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 내 일을 꾸려나가야 될까.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어디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의 이런 범위도 더 넓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뭐 그 친구도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더할 나위 네. 없는 아주 네. 좋은 대답이에요. 네. 그 친구랑 뭐 일주일에 5일 일하세요? 뭐 그러니까 일하는 뭐 공간이 더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죠? 아 같이 사시는 거예요? 뭐 작업장이 따로 없으신 거죠? 그럼 뭐 눈 뜨자마자 바로 아, 홈 그럼. 오피스죠. 아. 그러면은 뭐 정말 그 친구랑 거의 매일 같이 있는 거네요. 매일 시간 잠 거의 뭐 잠자고 뭐 이럴 때 빼고 그렇죠. 그럼 답답할 때도 있으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 그 지금 노르웨이에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래도 노르웨이는 가까우니까 가는데 한국은 좀 멀잖아요. 아 근데 거기서도 일은 하고 아, 딱 그 정해진 시간에 나도 베를린에서 일하고 친구도 하고 하긴 뭐 컴퓨터 작업이니까 인터넷만 되고 컴퓨터만 네. 있으면 네. 어디서든 또 좋네요 그런 면에서 괜찮네요 또, 뭔가 소규모의 장점 같기도 하고 그게 사실 큰 회사 다니면 아, 저 힘든데 잠깐 한국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국 가서 뭐. 친구랑 같이 하니까 서로 이렇게 시간도 주고 거리도 줄었다가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유동성이 있네요 어떻게 친구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이 친구는 아, 좀 느려요 이게 사실 저랑 가장 맞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본인은 어떠신데요? 어떠신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부지런한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맞고 무엇보다 그리고 맞장구를 정말 잘 쳐줘요. 그래서 이제 막 어디 가서 했는데 아 이게 생각처럼 이제 피드백이 안 좋았다 이제 막상 클라이언트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뜨면은 아 걔네가 잘못된 거다 아니면은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 긍정적이네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이런 앞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파트가 있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그래도 좀 잡고 버티고 있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 될 때 그냥 과감하게 놓고 좀 딴 걸로 환기를 하고 작업을 다시 임하신다던가? 두 가지가 사실은 생각이 나는데 약간 안 돼도 이제 항상 데드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행은 그 안에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냥 시간이 짧았다면 그 시간 짧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던 퀄리티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은 충분한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더 쏟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더 쏟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재능이 요구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더 투자를 하죠. 우리가 몰랐던 것도 배워야 되는 거라면은 충분히 더 투자를 하는데 그럼 일에 있어서 느리다는 어떤 느낌인 거죠? 일에 있어서 느리다?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느릿느릿한 아, 라이프 스타일이 약간 아. 이렇게 허둥지둥 내지 않고 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차분하게 그렇죠. 예. 언젠가 느리라 그렇죠. 느긋하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빨리 해봐야 5분이다 그렇죠. 한 발 한 발. 그런 아까 이제 그 느리 템포가 느리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 다른 그거 말고 다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왜 안 그런 팀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남 탓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맞아. 아니면 와 우리는 야 우리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면은 정말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뭐가 일이 안 됐어도 야 우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닌 걸 서로 알고 있지만 그걸 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맞아 정말 저 클라이언트가 씨 아무래도 할 수도 있고 잘했다가 제가 듣기로 그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그 잘했다라고 끝낸 게 있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 이거는 뭐 디자인이 아니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 둘 다 사실은 알고 있었죠. 이게 어... 사실은 그 최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네. 일을 마무리 지은 경우니까 그때는 아주 둘이 진땀을 뺐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죠. 정말 그 앞으로는 핑계를 대지 말도록 하자. 그냥 끝까지 하자.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친구로 시작을 하셔서 회사를 했을 때 이제 공과사의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하실 때. 그랬을 때 뭐 정기적으로 회의 시간이 뭐 정해져 있다던가 아니면 둘만의 어떤 뭐 약속된 어떤 룰. 어떤 룰이 있다던가. 아, 그거는 그냥 시간이 있겠죠.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때 뭐 일하는 거고 뭐 정해진 네. 시간에 월요일에는 한 번 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 번 스케줄 공유 근데 또 책상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데 그 새로운 친구 이런 콘텐츠 관련돼서 좀 더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라 좀 더 쉽게 하는 거 그 연습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막상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이제 어렵지 않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그냥 베를린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드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막상 이제 시작해서 거니까 이제 비자는 프리랜서로 예. 네, 진행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인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그 회사 형태가 어떻게 지금? 개베르로. 아, 개베르. 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할 그 독일에 이제 회사 종류가 엄청 많은데 기본 설립 자금 없이 그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표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할 때 아니 비슷할 때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사업체나 사업 정식 사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 자금을 2만 5천 유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내 능력과 그 사람의 능력이 더해지는 기본 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회사는? 네. 아.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세금이 붙죠. 19%가 항상 네.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영수증이나 그러니까 이제 500유로다 그러면 19% 더 붙어서 이제 네, 세금을 내야죠. 더 붙어서 세금을 낸다는 아, 세금을 받아야죠. 아, 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유로면 그 클라이언트 고객은 119유로를 지불을 해야죠.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가 사업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19%를 또 돌려받을 네, 수 있는 환급받을 수 근데 일반 개인이다 그러면 일반 개인한테는 그게 더 19%를 더 내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거를 이제 왜냐면 저희 케이스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일반 프리랜서로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개베르가 연 3만 유로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뭐 얼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나요? 네, 아니면 뭐 예, 예, 예. 예 저도 한번 찾아보고 저희도 그런 거는 사실은 네, 잘 네. 몰라서 사실은 알아보시면서 그, 네, 세금 세무서가 그걸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의지만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뭐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회계사 세무서 꼭 같이 해야 되고 이제 네. 쉽지가 않네요. 오늘 내용들이 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였던 것 같아서 네. 재밌네요. 네. 네.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우리 아니 뭐 지금 2부 한 50분 가까이 됐거든요. 아, 예, 오늘 좀 내용이 기네요. 네. 예, 아니 뭐 좋았어요. 네. 예.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는데 좀 더 나누고 아니 이거는 우리 나중에 뭐 하나 합시다. 예, 요리 특집을 그러면 네. 요리 특집을 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요리에 자신했다고 한 분들 총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 라이브로 해서 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보이는 카메라 보이는 카메라 보이는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보이죠 원래 베이비 시스터부터 보이는 라디오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뭐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실시간 중계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혹시 기회 되면 다시 저희가 또 초대를 할 수도 있으니 네 근데 우리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라 뭐 네, 지금 운호인 씨가 몹시 지쳐 있습니다. 지금 더워서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네, 워낙 날씨가 수독지근해서 네. 가서 우리 선풍기 킵시다. 네, 네. 소원 때문에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네, 뭐 없으세요? 아무거나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뭐 저희는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웹사이트 네, 네 저희가 같이 딱 홍보를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딱 올려드릴게요. 네. 그 풀네임이 뭐죠? 약간 융펠트 뒤에 뭐가 안 붙어요? 점 D 예예 점 D E 네 그 네. 앞에 네, 네 그쵸 독일어로는 그런데 네. www.jungfeld.de 예. DE. DE. DE. DE. 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아, 예. 들어가시면 네, 돼요. 홈페이지 가서 네. 그 알아서 보세요. 네, 네. 아,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그 뭐 이런 거 없어요? 팟캐스트 듣고 의뢰한 사람한테 이번 계기로 딱 뭐 프로모션? 야, 팟캐스트 듣고서 의뢰를 해주시면 뭐 3% 뭐, 뭐 그런 거 아, 됐어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농담으로 네. 네. 아니, 있어요. 아, 진짜? 일단 이건 개인적으로 네, 메일로 문의를 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알아서 듣고 서로 듣고 연락했다로 네. 네. 제목에 첨부해서 네. 보내주시면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팟캐스트를 네. 네. 듣고 연락을 드립니다. 네. 24시간 안에 답장 가요. 그렇게 되길 네.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뭐 유익하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모두들 힘들어 하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더 아니네. 네. 네.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안 더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지만 네. 오늘이 근데 오늘 네, 덥습니다. 예. 예. 15주년. 15주년이요? 더운 걸로 9.11. 아. 아. 아, 재난 아, 얘기를 하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중요하죠. 네. 아, 저희가 아, 그게 이렇게 벌써 15년 전이야. 아, 진짜 전화 5년 된 줄 알았는데 15년이나 됐군요. 약간 약간 예 좀 마음을 네. 좀 예 저희 이거 이제 정리하고 저희도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생각하는 시간을 좀 네. 가져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담배 왜 피니까 좀 씁쓸하잖아요. 네 저희 계속 헛소리만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나중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보세요.